사랑이 그립거든 손짓을 해요. 말 못할 순정은 빨간 눈금을 수줍어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주는 능금꽃 사랑 따려거든 발떠듬해요. 겉바람 지면은 빨간 눈 그말 외로워 외로워 눈물 흘리다 말 없이 떨어지는 능금빛